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시즌 2 여덟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우리 이거 누구야? 인사부터 좀 해야 되는데 말이야. 예. 마이클릭 이양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다자하오 강준혁입니다. 아유, 강준혁 선생. 네. 우리가 거의 한 달 만에 만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달이 됐나요? 한 달은 바로 작년에 만났잖아요. 작년에 음력으로 작년에. 아, 음력으로 작년에. 네. 네. 작년에 2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횟수로 2년이야. 2년 만에. 양따오 후따오 따자. 근데 그 뭐야? 바뀌었네. 멘트가. 양따오 후따오. 양띠 해가 오고. 아. 복도 오고. 아. 양따오 후따오. 양따오 후따오. 양년 콰라. 아. 양년 콰라. 그것도 뭐야? 뭐 새해 복이에요. 정말 받으세요. 뭐. 아, 우리가 이제 확인할 길이 없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잖아요. 네. 근데 알아요? 아니 이승원 대표랑 그리고 이승원 대표가 그 사성 오성 뭐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잘난 척 엄청 했잖아요. 진짜 중국 하는 중분을 만났어. 그들이 중말 하는 거 해봐 그랬더니 띠 땀물고. 아, 맞는데. 아니, 맞아. 아니 그날 입고 앞 땀물고. 그랬지. 그만 배웠다. 그만 끝났다. 끊었다 그러고. 아, 삼 왜냐면은 3강까지 듣고 안 들었어. 중국어 3강까지 듣고 아우 졸려. 니하오 이거 했겠네. 니하오 그거 하다가 끝났어. 우리 진짜 중국분을 만났거든. 이제 화기문을 만나고 얘기하니까 물어 딱 하니까 그래요? 중국어랄까? 입 꽉 다물다 말고.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친구를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응? 내 그 중국 그 우리 리포터 같이 연구하는 친구 하나가 리포터 연구 한족이거든요. 한족 연구원을 한족인데 파견 보냈어? 아, 중국 집에 잠시 갔다 오겠다 그래서 중국 갔다가 얼마 전에 연락해 보니까 지금 상해라고 상해 일점 돕고 돌아가겠다고. 그 친구 한국말 해요? 네, 한국말 좀 합니다. 한국말을 잘하죠. 한국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자기랑 통화할 때 말할 때 한국말로? 내가 난 중국어로 하고 지는 한국어로 하고. 좋네 좋네 좋네. 좋네 좋아. 아 근데 왜 말이 그랬냐면 우리 강 선생이 한 달 사이 보니까 거의 점차 인물 자체가 계속 중국인화돼 가는 거. 그지? 좋습니다. 이번에 설날 때 난 명동도 가보고 일부러 그 면세점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봤던 인물 그대로. 지금도 보면 예전에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그렇죠. 항상 있었는데 양복도 아니고 마치 중국 사람 같은 그런 옷도 입고 있어요. 옷도 약간 브랜드 입고. 부성겁니다. 딱 브랜드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브랜드만 입습니다. 잘하면은 악어가 말 타면서 자전거 2구가 그런 브랜드가 나오겠어. 아, 그건 그렇고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처럼 배웠고요. 이제 설날 지나고 을민년이잖아요, 드세요. 네. 을민년 모두 대박 보셔야 되는데 시장이 좀 다시 좀 움직이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뭔가 움트림을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오늘 참 녹음하는 날은 2월 24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보면 오늘 종가 확인해드리면 1976포인트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몇 포인트야? 621포인트로 오늘 모두 양시장 모두 각각 0.3%랑 0.9%씩 올른 채 마감됐는데요. 저는 시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날 이전과 이후 뭐 제 얘기는 조금 이따겠고요. 전체적인 시장 한번 좀 각각의 각자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중국분 어떻게 보세요? 중국분부터 생각합니까? 한국지수是我觉得 뭔 소리야? 저 사람 좀 말려. 지난주 말 그만하라 그래. 우리끼리인데. 한국 시장은 일단 좀 움직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아직 거래가 이제 많지는 않아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뭐 유럽도 문제가 잘 풀리고 있고 미국도 뭐 계속 경제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는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만 3월 3일부터인가요? 양해가 시작을 하니까 아마 거기서도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숨통이 조금 트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금 밑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금융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시장의 탄성을 조금 붙여줄 수 있는 시그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중국에서? 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네. 그렇게 일단 중국은 아직 휴장이라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요번 달, 3월 달부터는 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돈 많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저는 3월 초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선진시장에 대한 EPS 추정치가 하향을 계속하고 있고 이머징 마켓도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계속 하향 조정됐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유가, 그 유틸리티 섹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저거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선진시장은 다 신고가가 났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게 시장의 조정이 또 들어올 텐데 그 조정의 빌미를 보는 때가 언제냐면은 3월 17일, 18일 FOMC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3월 둘째 주. 그 정도 월요일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시장 조정에 대한 쪽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이제 그 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냥 괜히 한번 쫄아주는 거죠. 왜 실적 안 되는데 올라왔으니까. 괜시리. 괜시리 한번 쫄아주는 거지. 그래서 시장에서 한번 누님 한마디 할 수 있으니까 한마디 할까봐 형님 아니라 누님 시라도 해서 한마디 할까봐 순간적으로 한번 그때쯤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 들어오긴 들어오나 외국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이제 조정 타임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3월 첫째 주까지 올라갔다가 보통 한 3월 그 한 첫째 주 수요일까지는 화요일까지는 가더라고. 그 다음부터 슬쩍 한번 내려. 내 반등 줬다가 또 내리고 뭐 이런. 아니 화가 납치지 않네. 화가. 아니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가식 3월 그 FOMC 가시권에 들어오게 될수록 조정권에 대한 쪽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래도 3월 부분 되면 이제 그 드디어 유럽에서 돈 푸는 게 이제 3월부터니까. 그렇죠. 예. 수급적으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 3월 초까지는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나다가 반짝 그냥 반짝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반영됐어. 아니 뭐 우리한테 뭐 반영된 게 뭐 있다고? 우리한테는 반영된 게 없지. 근데 보게 되면 그 펀드 플로우도 보게 되면 어디로 자금이 가냐면 유럽으로 가요. 우리 시장으로 안 와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유럽 시장에서 돈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유럽 기업들의 주식이 좋을 땐 유럽 주식을 삽니다. 외국인 애들이. 그러니까 한국 시장 쪽으로 돈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 유럽의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지만 떡고물은 그거보다는 크지 않을 거다. 떡고물 떡고물이 조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떡고물, 그러니까 콩고물이나 좀 먹지 떡은 아마 못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코스피 주로 얘기한 것 같고. 네. 코스닥은 그러니까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똑같죠. 뭐 코스피 안 가는데 코스닥만 계속 가겠어요. 네, 가요.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왜냐면은 그 코스닥은 글로벌 왕따고 코스피는 글로벌 왕따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사실 저기에 그 해외 시황에 더 많이 그 연동이 되잖아요. 여태까지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시황에 대한 쪽이 거의 코스닥 시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시황 같은 경우는 아 지금까지 코스닥 얘기한 거야?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더 맞다. 근데 코스피는 그냥 그거보다 변동성이 적게 코스닥을 추종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난 코스피 얘기했는데. 아까? 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헷갈렸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를 같이 품어준 거지. 왜 그딴 식으로 품? 해를 품은 아, 달을 품은 해야? 아니 왜 해를 약간... 품은 달이야? 해를 품은 달이지 코스닥이. 나만 헷갈리지 모르죠. 들으시면 나도, 헷갈려. 나도 헷갈렸어. 나도 와라비 헷갈려서 죽는 줄 알았어. 제가 손 들고 서 있어. 아니 그 우리 강현 선생님께서는 그 코스닥은 어떻게 봐 그럼? 계속 가죠. 계속. 네, 계속. 네. 언제까지 가? 언제까지요? 일단 5월 상반기는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저번에 그 아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구나. 제가 키움 거기 오전에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수를 잊자. 코스닥은 지수를 잊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일단은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뭐 이제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시작을 하고 지금 몇 포인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제 살려 그러면 되게 애매해질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스닥을 지수를 읽고 그냥 베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건데 그 부분 자체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있는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아져야 코스닥이 실적이 좋아지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그런 형태를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계속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저는 두 분의 의견을 약간 짬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또 강 선생님 말이 들고 네. 맞아 보이고 어떤 면에서 또 이 선생님 또 말이 맞을까 보는데 저는 시장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시장이 바뀌고 네, 알게 모르게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코스닥 쪽은요. 그 뭐 지수는 전 잘 몰라요 솔직히. 그 지수를 본 적도 없고 까놓고 얘기해서 시가총액을 사상 최고라니까 실제로 보면 사상 최고 수준이야 지금 전체적으로 큰 금액으로 보면.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 난 저게 왜 뉴스거리야 이런 생각까지 들어. 다만 종목으로 보면 올해도 역시 100%, 200%, 300%, 400%짜리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흥적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적도 있고 글로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이성훈 대표가 자꾸 그걸 반발하던데 싫어하던데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거 주식시장만 보면 과거 정부랑 현재 정부가 딱 두 가지를 다 했다 보고 있어요. 주식시장만 보면 과거 정부는 그 사실 내가 잘 알던 분이 업계 대표까지 하시던 분이 그분이 코스닥에 갔어요. 코스닥 아니 그 거래소 코스닥에 거기 가서 코스닥, 코스닥 무슨 개선위원 뭐 그런 거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그만두시고 지금 또 무슨 유관단체 또 회장 그런 걸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계실 때 기조실장인가 하셨어요. 거래소에 거래소에서 그 양반이 코스닥 상장 심사를 엄청 까다롭겠어요. 네, 그게 한 지난 정부 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코스닥 기업은 일단 두 가지가 된 게 재무적으로 상당히 그 감독 강화됐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사고치는 증권 있겠지만 상당히 예전 같이 뻥튀기해서 상장된 게 거의 없어요.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그게 그 조치가 된 다음에 그리고 그때 특히 대주주 심사 요건은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람모델에서 그러니까 우리 많이 느끼지만 예전에는 상장하고 나서 바로 투자가 적자로 전환돼서 메롱되고 이런 회사가 많았잖아요. 네.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요즘 오히려 멀쩡한 좋은 회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요새 요즘 들어오면 깜짝깜짝 놀란 회사를 뭐 전문가들 통해서도 듣고 방송을 통해서 듣는데 그래서 그게 하나 해결된 게 있고요. 그래서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예전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아졌다. 코스닥 기업 자체. 예전 회사는 몰라. 특히 상장사 생으로 되는 것들은 그런 게 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현 정부 들어서 한 거는 그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러죠? 그게 있잖아요. 요새 맨날 법원에서 판사들도 같이 모여갖고 그 구형하는 거 있잖아요. 때려 선고하는 거에 양형 기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대폭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웬만한 잘못하면 7년 갑니다. 7년. 6, 7년 가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7년은 아니야 그러면 제가 잘 안 해서 7년 받았어요. 진짜로. 7년 받았어? 아, 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잖아요. 이성훈 대표 또 뭐 좀 많은 사람이 그 나왔다 중간에 뭐 집행 나왔다는데 그런 사람은 딱 보면 이렇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그 뭐 나 누군지 모르지만 시청자분들 그거 들으신 분들도 그 대형 나왔으면 몰라 말도 안 돼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잘못돼서 그만한 법제밖에 안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어요. 불공정 거래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를 하고 있겠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큰칫갈놈이 나오겠지만은 예전보다 엄청 심해졌어요. 그리고 토해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게 그 증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은 그런 신뢰도 그러니까 좀 개선된 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된다. 현 정부, 과거 정부 조합을 안 조합은 간에 주식시장에서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 간증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래서 저 이번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셨죠? 임종용 씨로. NH농협지주. 예. 네, 사실은 이제 그분이 NH농협지주로 가실 분이 아닌데 거기까지 거기로 가셨다가 이제 격이 안 맞는 그때 이제 발령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나라뿐 아니야? 나라뿐. 네.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야? 근데 이제 이 그 임종용 씨, 임종용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좀 친기업 친화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보게 되면 금융상 건전성 규제 완화 나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권사들 그 영업 활성화 측면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이 규제 위주였잖아요. 뭐 규제하고 규제하고 규제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완화해 줄 거다라는 쪽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용 금융위원장의 내정 그다음에 진웅석 금감원장에 대한 내정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증시 쪽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련되는 게 뭐냐면 선물 거래 하려고 선물 계좌 틈 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선택 사항으로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해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니까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아마 폐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거 이성 대표 얘기한 거는 그 상장 이후로 얘기한 거고 네. 상장 때 자체에 그런 상당히 스크린이 잘 됐다. 상당히 좋았죠. 네, 그리고 그 불공정 거래 지금 이성 대표가 얘기한 이제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얘기한 거고 저는 그게 아니라 불공정 거래. 왜냐면 그런 게 자꾸 난무하면 좀 개새끼들 저것들 족같은 씨발놈들이 모이는 장소야. 그래서 예를 들어 저도 한 2년 전 3년 전까지는 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코스다. 네, 잘 보지도 않았는데 작년부터 많이 보잖아요. 네. 그게 그런 거다 이거죠. 그리고 주위에서 보면 예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오히려 1년 안 됐어요. 야, 저 새끼 저런 개 XX 같은 집 보면 안 돼. 언제 날라갈지 몰라. 그쵸. 이게 4, 5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오히려 코로나 중에서 월성한 주식 많이 있잖아요. 네, 요즘 많죠. 뭐 얘기나도 뭐 암호 이런 주식도 있고 뭐, 뭐 이상한 주식 있잖아요. 그 NU 뭐 이런 주식 있잖아. 멀쩡한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여러 번 그 방송이나 이 방송 저 방송에 우선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우리 시청자들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있고 있고 요즘은 나라에서도 드디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성 대표가 정말 존경하는 초이놈이 있어요. 네. 그분. 네. 예? 그분도 이제 그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고성장은 없다. 인정, 그 양반까지 인정했어. 많이 줄어. 예전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성장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그 양반이 어저께인가 그 양반 그 얘기를 했어요. 고성장은 없다고 이제 대한민국에. 고성장은 없다. 없다.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아는지만 정책 당국에서는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한 대로 잃어버린 20년에 우리나라도 이미 들어갔다. 거의 벌써 4년차, 5년차라는 얘기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얘기하고 있지만 땡자에 보면 다 알아. 다들 어려운 거 다 알아. 그렇잖아요. 그치. 다 알아. 다. 또 하나 아는 거가 다 이거예요. 인정하거나 아는 거는 복지가 중요한 거 다 알아요.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야.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 건데 다만 복지를 하려면 재원이 많이 들어드는데 세금 낼 돈 누구나 다 알잖아. 말을 하건 안 하건 누가 많이 내는 다 알잖아. 그렇죠. 그죠? 그냥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세금 올리면 머리 아프고 이것저것 하고 있고 정부 당국도 있고 특히 성장이 끝났다고 자꾸 그러고 그러면 성장 안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새로운 성장원을 발굴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물론 비판. 저도 예를 들어 제 자식이 맨날 카지노 가서 지랄한다면 짜증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예를 들어서 이상한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이런 데도 카지노를 만드는 거지. 와서 돈 쓰게 하려니까. 그리고 어떤 고용이 창출되고 그러니까 소비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면 이게 바이오 시뮬러가 됐건 뭐 인터넷이 됐건 사물 인터넷이 됐건 무슨 됐건 뭐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뭐 우주에 비행선을 보내고 민간 비행기 하고 이런 것들이 수많은 성장 정책이 나오는 것은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거죠. 이성훈 대표가 예를 들어 갑자기 그 지식경제부 장관이 됐다 이거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우리나라 성장 계속 앞으로 성장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도 머리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머리를 한 것처럼 말로는 그렇게 해야죠. 말로는? 말로 다 아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네. 성장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알지만은 대통령이나 정치인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거죠. 인구 구조만 봐도. 아, 그러니까 인구조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는 거냐면 전 세계가 똑같은 현상 같은 거야. 세계는 잘 모르겠고. 근데.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한번 내가 그 강 선생한테 얘기 안 했지만 이 대표 한번 얘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슬쩍 한번 풀어봤거든요. 부모 중에 한 명이 독자가 아니면은 애를 한번 더 낳아봐라. 더 낳을 수 있게 해줬거든요. 2년, 그러니까 벌써 1년 반째 해줬는데 실제로 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물어봤어. 의사를 타진해 봤어. 그런 애들한테 설문조사 해봤더니 9%밖에 관심이 없어. 91%는 왜요? 이런 거야. 먹고 살기가 빡세다는 얘기하긴 하더라도. 뭐 빡세고 뭐 어떻게 될 건 간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이미 중국이 사교육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차라리 노르웨이 같은 데는 요즘 출산율이 늘고 있다 그러거든요. 거기는 보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애들 뭐 취직할 거 다 하고 고등학교까지는 정부가 어차피 교육비 다 대주고 아픈 거야 뭐 정부가 어차피 다 대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 낳는 게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애를 하나 이상 놓으면은 사실은 부담된다 그러거든. 왜냐하면 하나도 똑바로 못 키울 판에 두 명, 세 명 이렇게 놓기 힘들다. 근데 중국도 이미 그 단계에 지금 진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말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 9%밖에 안 되거든. 더 낫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지금 걱정된 거죠. 우리나라랑 중국이 최고로 속도가 빠른 고령화 사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도 고령화죠. 당연하죠. 둘이 모여 사람밖에 안 낳니. 그럼 뭐 한 둘 놓으면 후보를 안 주니. 아 그러니까 한번 얘기했잖아요. 일부성에서 진짜 깜짝 놀라게도 무조건 두 개를 낳게 하는 그런 정체를 검토한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했지만 중국은 돼. 루마니아에서 1967년도 했었다고 내가 뉴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이다. 뭐 워낙 말도 안 되는 정체니까 했지만 그 정도죠. 그게 워던이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새로운 정책 이런 것들이 테마 성장이라는 것이 주식시장으로 하면 어느 나라나 테마라는 걸 엮이는 거예요. 테마라는 걸 엮이는 거죠. 네, 그. 문득 이제 인구가 줄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 30년 지나면 아마 짜부들 거예요 나라가. 왜냐하면은 지금 복지는 만약에 그대로 하잖아요. 세금 낼 애들이 주는 거야. 그냥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애들이 작으니까 의회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그러면은 나라가 짜부들는 거죠. 아이고 당연하죠. 이미 우리나라에서 공식으로 나온 게 2018년부터 인구가 줄거든요. 그런데 이미 재작년부터 우리가 그 우리 강 선생이 얘기한 거 그런 영어로 그 우리 법적인 영어로 보면 생산 그 참여 인구 가능이거든요. 그 인구 이미 줄어들었어요. 이미 줄어들었죠. 올해부터 줄어들죠. 줄어들었거든요. 하여튼 그 얘기가 결국은 여러 가지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뭐야? 그럼 그런 게 다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지식 경제 보고 왜 필요해? 필요가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다시 말씀드린 그런 것이 어느 나라나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주식시장 들어왔을 때 뭐로 나온다? 테마로 나온 거죠. 애를 셋 놓으면 세 명 다 대학 학자금을 정부에서 다 그냥 공짜로 준다. 아,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제 말은 그런 성장 테마는 앞으로 계속 된다. 네, 그게 그 물론 너무 지나치면 꺾이고 뭐 등락은 커질 수밖에 없죠. 실체가 없는 것들이 워낙 많을 테니까 실체가 없는 걸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이 업계 좀 있었는데 그렇지만 실체가 있고 없고는 나중에 얘기고 그런 것들이 수많은 게 쏟아질 거다. 그래서 그 농담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냥 뜬금없이 무슨 우주전쟁 같은 얘기가 많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주전쟁도 나오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아. 우리가 보면 말도 같지 않은 소위 바이어 그런 것도 나오는 것이고요. 헬스케어 야 정말 저게 될 것 같다? 이런 게 나오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바이오 이런 회사 몇몇 회사 얘기했고 제가 요즘 자주 보여드리는 미국의 덱스컴이라는 회사 말씀드렸잖아요. 덱스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창립일에 거의 매년 적자거든요. 최근 7년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7년 연속 적자요. 올해도 적자고. 근데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 시가총액 5조. 6조. 6조. 네, 그게 보면 그 당뇨 체크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당뇨 체크를 이제 바깥에서 했는데 그 기계를 갖고 제가 피 뽑았는데 그걸 뱃속에 있잖아요. 뱃속에 5mm짜리 이하 예를 들어 머리카락 굵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몸속에. 네? 몸속에 집어넣어놔. 그리고 그걸 자기 아이폰이나 아이폰에 통해서 자동 만날 전송되는 거야. 근데 이거 예전에 한국진 TV에 그거 뉴스 프로 했던 내용이다. 그게 덱스컴이에요. 그게 이제 FDA에서 허가가 났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 그게 하고 똑같아요. 미국에서 엄청 반발했어요, 의사들이.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반발하는 거. 근데 그런 걸 하는 거가 그런 걸 통해서라도 너희도 자꾸 만들어내는 거, 스타트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여튼 그런 게 코스닥 이런 점을 해서 그런 성장주들의 얘기가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갖고 있고요. 코스피는 상당히 저도 기본적으로 보수로 보는 게 맞았는데 이게 좀 바뀔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바뀝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서 그 펀드 플로어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 모르겠어요. 저는 느낌인데 지금 지난주에 15주 만에 돈이 들어왔거든요. 이머징 마켓으로 예, 15주가 들어왔는데 이게 한 4.9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15주 만이면 4달 만에 들어왔고요. 동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에 일본 제외한 거는 또 2주 연속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는 그에 대해서 확신은 아직 없는데 또 유럽계 자금이 또 이상 대표도 3월달부터 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며 네네. 그래서 뭐 많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갖고 아직 여부를 판단이 확신이 안 쓰지만 그런 것들이 그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 개선이 되면 판은 많이 바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이 그걸 된다고 보는 애들 있거든요. 지금 업계에서는 분명히 딱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투자 전략 쓰는 애 제가 요즘도 그걸 열심히 봐요. 요즘은 전 중요할 때 보면 그걸 찾아보거든요. 근데 요즘 외국인의 수급이 바뀔 수 있다는 쪽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면 미국 애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애들도 이제 슬슬 또 이머징을 좀 봐야 된다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지만. 물론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데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것이 삼성전자가 보이고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140만 원 거의 더 와 있잖아요. 네. 올해 최고가고 물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 한참 작년 봄에 기억나죠? 이성현 대표. 네. 뭐 그때가 이제 막 삼성 SDS 상장 내고 나오고 젤모직이 아니라 그 전에 에버랜드였죠. 에버랜드 상장한다 등등 나오면서 이제 250만 원 간다 얘기 났을 때 그때 있죠. 그때가 158만 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140만 원이 와 있거든요.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와 있어요. 저는 신고가 난다고 있어요 지금 요번 타임에. 삼성전자가 신고가 날까? 삼성전자 신고가 나면은 코스피 재미없겠네. 아니, 그러니까 지수는 모르겠는데 네. 전 그래서 딱 그 얘기가 그건데 삼성전자가 신고가 나면서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반등했던 경기민감 대형주라는 것들 있죠. 작살나겠네. 그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관심권에서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보이는 게 요즘 조선주가 그게 빠지는 게 아니냐. 네. 조선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석유학주 있죠. 네. 석유학주가 유가가 물론 다시 약간 꺾였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입슬거려 요즘이요. 그럼 한쪽에 가는 것들이 있어 지금요. 그리고 전 자동차도 말이죠. 자동차도 상당히 전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절대로 그 요번에 뭐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 부회장님 아드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 이러면 벌리잖아.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고 뭐 모바일 월드 컨퍼런스에서 뭘 여러 한다고 하지만은 전 별로 그건 관심이 없어.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애플의 한쪽에서 애플이 끌고 밑에선 중저가 애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4분기에 지금 사상 최저 수준으로 꼭대기 되면 엄청나게 점유율 떨어졌잖아요. 한 자리 때문에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거랑 그런 것도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수 주가 올라왔듯이 현대자동차한테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전 제일 짜증나는 게 그 삼성동에 대한 짜증 저는 누구보다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동 좋다며 현대 건설이 좋지. 네. 현대차는 뭐 좋을 게 뭐 있어 메롱이지. 네. 응. 회장님의 뜻이라며 다. 회장님 뜻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네. 건설이든 자기는 현대 뭐였어 그때 뭐 이상한 현대산업. 아, 현대 산업이 됐건 뭐 현대 저거 그다음에 뭐. 그 현대 백화점에 또 망했지.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성훈 대표가 했던 건설의 또 다른 비상장 계열 건설사 있잖아. 아 저거. 어. 나는 그것 때문에 현대건설이 안 좋을 것 같아. 엠코 때문에. 뭐 엠코가 됐건 뭐 이런 거. 엠코가 받아가서 엠코를 건설하고 합병시키려고. 아니 엠코한테 가서 아닐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자동차가 그런 악재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미국에서 잘 팔리는 차종이 부족하고 나 있지만 그런 들어가고 자동차도 올라갈 것 같아요. 자동차. 그래서 요번에 외국인이 요번은 첫 번이지만 요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정도에 봐서 초에 이게 나오던 게 매주 우리나라 시간은 금요일 아침에 나오는 주치거든요. 펀드 플로우가 딱 봐서 요즘은 제가 딱 느낌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거 빠르면 3월 초 정도 3월 초 안에 삼성전자 신고가 난다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러면서 경기 민감 대형주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많이 바닥에서 올라간 거. 예를 들어 흔히 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템프로 주식 있죠. 제 입으로 얘기했던 템프로 주식이 이렇게 되면 만약 그런 판이 오면 저도 슬슬 말이 떠맡기는 거죠. 야, 바닥에서 40%나 반등했네. 쉬어야지. 근거 있니? 쉬어야지. 이런 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약간 판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이건 소수 의견이요, 제 의견이요. 절대 다수 의견은 아닌데요. 그런 의견도 있다. 네. 삼성전자 갈 수 있다라는 데 일단은 동의. 왜요? 왜냐하면 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사실은 스냅드래곤 문제만 없었으면 중국에서도 그 프리미엄폰이 나왔고 LG전자 G4가 나왔을 거예요. 같이 맞짱 뚫어. 근데 이번에 못 나와요. 얘네들 저 2개월 공백이 있어 다들. 그 삼성은 스냅드래곤 칩이 있기 자기네 이제 엑시노스 7420 그 칩이 있기 때문에 CPU만 말씀하시는 거죠? CPU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동무대야 지금 프리미엄폰 시장이 그 운빨이 있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애플은 이미 아이폰 여름 가을에 나오잖아요. 9월달에 나오잖아요. 4월 애플이 아까 그 애플 워치. 아 그렇지. 아이폰 6, 7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아이폰 수요는 이제 끝났거든. 살 사람은 다 샀어. 아 그래요? 뭐 얘기해보세요. 살 사람은 사고.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프리미엄 폰은 갤럭시 S 좋든 싫든 간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애플 뭐 그 삼성도 스마트워치가 잘 되면 좋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한테는 일단 호재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도 좋고 반도체 시황에 대한 쪽도 좋고 이런 거 놓고 봐서는 삼성이 갈 수 있는다는 데는 동의. 근데 이제 그 자동차도 갈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는 그냥 시장 수익률 차라리 코덱스 레버리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결론은 같은데 중간 과정은 틀리네. 나랑 틀린다. 왜냐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내린 게 기아차가 더 많이 내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유럽 비중이 현대차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기아차가 많이 내린 거. 20% 이상이죠. 유럽 비중.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그 내린 부분을 회복하는 정도 수준. 아, 그것도 맞아요. 그 정도 이제 수준에 대한 흐름 정도는 가능해 보이나 뭐 시장을 뭐 선도하고 배트하고 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왜냐면은 맞아요. 그 오늘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현대차는. 현대차 그룹 자체가. 근데 유일하게 프리캐시 플로우가 손에 안 보는 데가 어디냐면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현대엠코. 그러니까 내가 왜 현대건설을 긍정적으로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거는 현대 내가 만약에 그렇게 돈을 싸질렀어요. 그러면 나는 목적은 딱 하나야. 현대글로비스의 가치를 높이고 엠코에 대한 엠코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고 엠코를 현대건설이랑 합병을 시키고 그다음에 글로를 현대글로를 갖다가 더 높게 팔던 아니면 현대글로를 갖다가 뭐 지분을 갖다가 뭐 합병을 시키든 뭐라든 그런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쓰지 않았나 그 큰 돈을 쓰지 않았겠나 승계 작업을 위해서 어차피 내 주머니로 돌아오는데 저기 쓰리 쿠션으로 들어오는 거지 멀리. 갔다가. 아 근데 하여튼 그 얘기 잠깐 하면 네. 종목 사기 전에 그 하는 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을 한번 드리면 그런 의견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 하여튼 그 지금 저는 하여튼 시황으로 얘기하 풀었고 시황과 수급의 변화 가능성을 얘기해서 두 종목 얘기했고 이승원 대표는 종목 적분의 펀더멘탈의 모멘텀은 삼성전자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두 개 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로는 앞서 뭐 프리 캐시 플로우는 제가 잘 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뭐 스마트폰 잘 돼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애플 얘기했는데 그 플래그십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이번에 그 모바일 월드 클래스 콩그레스 다음 주에 하는 거 바르셀로나 하는 거에서 온통 갤럭시 S6에 관심 있잖아요. 약간 그 뻥 가면 갤럭시 X6에 관심만큼 많은 게 또 있어요. 그게 바로 HTC One M9입니다. 그거 엄청 관심 많아요 지금. 그리고 그 지금 혁신을 새롭게 쫓아가는 거가 그 스마트폰 그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HTC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플래그십에 대한 거가 거기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레벨이 올라갔다. HTC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다는 얘기하고 있고 애플이 아이폰 6 다 팔렸다. 많이 팔렸다. 살상 다 샀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메론지에서 25% 올라간다는 논리 중에 가장 큰 중에 하나가 이미 많이 샀을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3분기, 왜냐하면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64기가, 128기가는 지금 아이폰, 지금 미국에서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아이폰 쓰는 사람의 전체 아이폰 6 쓰는 사람이 13%밖에 안 돼요. 87%는 아직 바꿀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살 사람이 워낙 많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 일단 참고 뭐 그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바로 관심 종목 하나씩 뽑아보자. 내가 그냥 얘기를 하나 하면 저는 삼성전자가 신고가 내는지는 반대. 아 종목 얘기 말고 개발. 아니 종목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올라가는 건 아까 얘기했는 거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때문에 지금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스마트폰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스마트워치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갈 시장이 아니라 삼성전기가 갈 시장이고 전기? 삼성전기가 갈 시장이고 차라리 삼성전자가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제일 모직으로 차라리 삼성그룹의 중심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모직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식약청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아까 이제 바이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렇죠. 바이오 제품이 나오더라도 이게 상용화가 안 되는 게 문제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정부가 나서서 이걸 상용화 해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일단 바이오 제약 쪽은 올해 무조건 봐야 되는 게 되고 스마트워치 쪽으로 보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안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플렉서블은 이제 아니에요. 플렉서블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얘기할 때 무선 충전기 얘기는 다 아실 거고 무선 충전기뿐만 아니라 이제 근거리 통신망 그것도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여기 들어가는 그 여기에 들어가는 신용카드, 여기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신용카드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앱카드가 있고 하나는 유심카드가 있어요. 근데 앱카드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통신망이 안 돼도 관계없거든요.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여기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유심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NFC 없으면은 말씀하신 네,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걸 갖다가 그러니까 신제품의 이제 신용 단말기 안에 NFC가 들어가 있는 걸 갖다가 공급할 거냐? 아니면 없는 걸 그냥 공급할 거냐.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가 싸웠는데 그것도 아마 스마트워치 쪽으로 지금 방향을 풀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쪽도 이제 들어가는 신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면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NFC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는 그 뭐라고 할까요? 수급이 굉장히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장이.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화학주 중에서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요즘 눌리잖아요. 네. LG화학 안 눌려요. 네.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LG화학이 가면 롯데케미칼이 밀리고 롯데케미칼이 밀리면 LG화학이 간다. 요 시나리오를 일단 보고 일단 준비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아 좋은 얘기야. 그 이승환 대표가 답이 있을 것 같아. 그 NFC 그거 그 얘기 좀 해줘봐. 아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오늘 뉴스 보다 네. 건데 그 비콘 플랫폼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비콘? 그러니까 NFC는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근거리. 그러니까 거의 접촉식이라고 보면 되고 그거보다 조금 그게 이거죠. 저기 자기 그 저기 자동차에 대고 지하철 탈 때 네, 대고 그거죠. 그게 NFC죠. 그게 NFC. 잠깐 여 정리하러 갈게. 조금 잠깐만 정리할게.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폰 NFC는 다 들어 있잖아요. 거기다 NFC 모듈이 들어가 있죠.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네, 대부분 들어있죠.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근데 중국에서 지금 NF 통신사에서 NFC 모듈을 채택하라고 해서 지금 중국도 50% 정도가 채택을 하고 있대요. NFC 그러니까 모듈이 모듈을 다 채택하라고 통신사에서 제조사에게 권고를 했어요. 네, 다 스마트폰에. 네, 스마트폰에. 그리고 두 번째가 그다음에 조금 거리가 더 늘어난 게 뭐냐면 블루투스예요. 블루투스 뭐냐 우리 이어폰. 스마트폰 그 이어폰 그거 그 정도 거리 되는 게 이제 그 내가 손에 쥐고 이 정도 뭐 한 2, 3미터 정도 거리 그 정도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게 블루투스고 그거보다 더 늘어난 거 매장 안에 들어갔어. 근데 매장에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쏘고 싶어 데이터를. 그 정도 꼬시게. 뭐 사세요. 아 우리 그 뭐야. 아 먼저 매장에 그 광고하는 거 봤죠. 쿠팡 뜨고. 그 쿠팡 무슨 쿠폰이 뜨는 그런 거. 아 뭐 여기는 할인되는 뭐가 뭐 할인되는 매장입니다. 당신 뭐뭐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게 해주는 게 비콘이거든요. 비콘. 그거는 뭐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블루투스는 블루투스인데 블루투스 4.0 기술이거든요. 그게. 지금 쓰는 거 우리 3.0이요? 그러니까 송신기만 바꾸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송신기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 비콘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송신 기분이만 바꾸는. 아, 그 저기 제 매장 있는 거. 예. 그러면은 근데 일단은 이게 단말기 그 신용 단말기를 바꾸는 게 매달 이렇게 바꾸거나 필요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것도 협회가 있어요. 협회에서 3월달부터 바꾸는 거 안에서는 가장 신형 제품이 NFC 탑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잠깐만, NFC 잠깐만. NFC는 이미 다 있잖아. 없어요. 없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 휴대폰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그 매장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 있어야 되잖아. 매장. 그게 이제 싹 다 바뀔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비콘 같은 경우에 좀 이따가 나올 부분이고 그게 또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 거니까 NFC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예요. 그게 그 만드는 놈이 루프페이가 루프페이가 더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애플의 그 NFC 결제보다 루프페이가 더 세다라고 하는 게 마그네틱 결제는 지금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C 카드는 돈을 뽑는 거지 그걸로 저걸 하는 결제를 하는 거는 다 IC 카드로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결제는 여전히 마그네틱이에요. 아 그거 지금 다 우리나라 지금 바뀌어요. 아 그것도 이제 바뀌는데.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서 해외에는 대부분 90%가 다 마그네틱 결제란 말이야 아직도. 그러니까 뭐냐면 루프페이 같은 경우가 여전히 더 그 애플보다 훨씬 더 파급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이 루프페이를 인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 핀테크가 근데 잠깐만 그러는데 내가 또 여기 또 우리 셋 중에서는 자주 외국에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있죠? 90%가 거의 100%가 IC 결제야. 그러니까 마그네틱 결제가 없어. 아 근데 우리 그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 생각할 때 IC 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IC 결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IC카드가 들어가 있는 거지 결제는 마그네틱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IC카드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결제는 아, IC카드 아, 마그네틱선이 있어. 붙는 거 자체가 다 마그네틱이야. 그게 IC카드 결제는 IC카드를 안에 집어넣는 넣고 있어. 아예 돼 있는 거고 어, 넣고 난 다음 결제가 어. 튀어나와. 그 튀어나오고 신용카드 신용카드 금융은 다 IC카드가 아니에요. 그게 다 마그네틱 결제인 거예요. 사실은 어. 그래서 이 루프페이가 훨씬 더 강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관련된 이 핀테크 관련된 기술들 쪽 관련돼서 NFC 쪽이 됐던 뭐 어디가 됐던 간에 뭐 비콘을 하건 간에 지금 서로 지금 막 그 대전인 거야 지금. 아직까지 어떤 쪽이 힘을 완전히 딱 갖지는 못했어. 아, 이제 딱 알았네. 내가 다 알았는데 지금 오늘 그 우리 강선내기 한건 했네. 에카드도 에카드가 별 그게 효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쏴버려 쿠폰을 그 앱으로 그러니까 결제하고 앱, 그러니까 받아먹는 거야. 앱카드 쪽에서는 네. NFC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여기 바코드 뜨는 걸로 그냥 계산해도 되거든. 근데 그거를 안 하게 네. 없어. 근데 뭐지? 앱카드 말고 아까 어. 유심카드 같은 경우에는 유심카드로 신용카드가 되는 데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어, 맞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NFC가 절실한 거야 어. 얘들은. 어.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거든. 맞아. 아니 내가 딱 보니까. 근데 이게 내가 NFC 결제를 해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NFC는 보안 문제 때문에 지금 봤어? 스마트폰을 넣자, 그러니까 지문을 넣잖아요. 나는 앱카드하고 NFC도 전부 다 사용하니까. 근데 좀 다지. 네. 나는 다하니까. 조만간 사고 터질 거야. 아니 안 터져. 아, 내가 봤잖아. 얼마나 여유롭게 전화했어. 맞아 맞아. 두 번 결제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고객님. 아니 그 너무 그, 지금 약간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플래그십폰에 대한 기준이 스마트폰이 지갑을 대체하느냐. 하여튼 스마트폰은 이제 아니야. 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니란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이제 확장성을 갖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허브가 되는 거야, 스마트폰이. 어. 그래서 이게 허브가 돼서 웨어러블 기기도 연결시켜주고 지갑 대신에 이것도 어. 저 지갑 거의 안 갖고 다니잖아. 지갑이 지갑 없이도 나오는 적 까먹고 나오는 적 많거든. 그걸 자기라고. 근데 왜냐면은 NFC 결제하고 그냥 자기 앱카드 결제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잊어버려라, 진짜.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될 거라니까. 아, 그렇지. 그래서, 아니, 잠깐 정리해보자고. 네. 얘 알아서 다 이해했거든. 이제 마그네틱 카든지 그건 이제 다 이해했어. 뭔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갤럭시 S6건 아니건 중요한 건 뭐냐면, 메탈 프레임으로 가. 메탈로 가는데, 치사하게 삼성에서 메탈을 자기네가 하겠대. 공장도 지네가 직접 만들고 있어, 지금. KH 바텍이 가다 말았잖아, 그래서. 지금. 근데, 걔네만 갈 거냐고. 아니, 근데. KH 바텍만, 아니, 삼성만 메탈 할 거냐고. 아니란 얘기잖아요. 원도 해야 되고, HTC도 해야 되고, 샤오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LG전자는 해야 될 거 아니야. LG전자 물량 주겠어, 삼성에서 KH 바텍. 야, 니네 LG하고 거래하면 씨발, 우리 거래 끊을 거야. 내년도에 물량 안 줘. 이래버려. 우리 공장 더 늘려버린다. 이러면 KH 바텍이 거래할 수 있겠어요? 그럼 걔는 어디다 해야겠어? 자체 회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파인 테크닉스가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 난 강선생한테 물어보고 싶어. 강선생이한테 내가 꽂혔어 지금 오늘. 종목으로 바뀌었는데 분위기가 슬슬 바뀌었는데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NFC 결제. 거기서 단말기가 받게 된다는데 내가 인정하거든. 그 단말기 만드는 회사가 어디야? 찾아봐야죠 이제. 그거네. 단말기. 어, 예, 단말기를 다 바꾸된다며. 왜냐면, 저게 그거거든. 이번에 저기, 우리나라 회사가 있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난 중국에서 만들 수도 있고, 아무거나 어느 나라는 만들면 장땡이잖아요. 그게, 저기, 이번에 오늘 구글 월렛 나왔잖아요. 구글 월렛이 NFC 방식이거든요. 네. 예? NFC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문이 아니라 지문인지 뭔지 터치하는 거거든요, 얘네가. 터치해갖고 결제시켰는데, 기본이 NFC거든요. NFC 단말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가 그 NFC가 뭐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궁금한 질문인 거야. 지금 그 애플페이도 NFC잖아요, 기본이. 그래서 그 단말기 있으면 다 같이 되는 거야? 뭐라고요? NFC 기존 단말기가 미국에 많이 있어요. 이미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딱 NFC 나오고 나서 인증만 지문을 할 뿐이잖아. 그리고 구글 월렛은 이번에 구글 월렛 무조건 의무 장착 시키라는 거. 그럼 미국 얘기하면 그 똑같 NFC 단말기 되면서 인증을 지문이 아니라 얘네들 뭐 클릭해갖고 손으로 터치해갖고. 근데 단말기는 만들어. 그거는 대기업 따라서 다른 거 아닌가? 그거는 만들어봐야. 단말기 제조는. 아니 강 선생은 단말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지금 아까 좀 전에. 아니 그 단말기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용하는 단말기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 아니 가맹점 단말기였죠. 가맹점 단말기는 깔아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둘이 완전히 아니, 다르네. 지금. 그게 가맹점 단말기 중에서 지금 네. 1점 몇 프로인가? 뭐 밖에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거야. 편의점하고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싹 다 바꿔야 딱 되는데. 바꿔야 돼 지금.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거보다 더 나은 기술이 있는데 더 나은 기술이 있어. 더 나은 기술이 있는데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단말기에서는 NFC 결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NFC 결제가 되는 게 이제 진영인 거예요. 지금 나온 단말기. 다 바꿔야지 그럼. 그러면 그걸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일단 NFC가 먼저 뜰 거라는 거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 NFC 관련 단말기 만들어서 뜨겠네. 이미 지금 떠 있는 게 뭐야? 그 관련된 회사가 뭐야? 아무튼 아무튼 NFC 만들? 단말기가 아니고 NFC 모듈 만들잖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NFC 단말기 별거 아니에요. 그 아, 별거라며 지금은. 팀원이 그 왜 그래? 팀원이 단말기가 그거라니까 NFC 단말기예요, 그게. 그래 그거잖아요. 근데 지하철에다 들어가 아니, 있어요. 내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요. 그거보다 더 나은 기술이 있는데 일단은 아까 얘기했는 우리 그 뭐였지? 내가 스마트워치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스마트워치가 됐든 뭐가 됐든 스마트워치가 그 올해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워치가 일단 뜰 거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선 충전기가 됐던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NFC 그 여러 가지 그 결제 모듈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FC가 전부 다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다른 결제 수단이 있더라도 그것부터 먼저 시장에서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월에도 늦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단순히 아까 얘기를 할 때 스마트폰이 뭐 간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3월 달은 일단은 모바일 그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곧 그 한 두세 가지 정도 테마에 먼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예. 그게 뭐 기술이 그게 더 뛰어나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고 먼저 봐야 될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아무텍도 아무텍 끝까지 갔나? 아무텍 지금 난 끝까지 갔다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아니, 많이 올라도 많이 끝까지 아직 안 갔다고. 왜냐면 아무텍은 지금 그 양수 겸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무선 충전 NFC 그 양수 겸장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쪽이 있다고 보고 있고 NFC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구글 월렛하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NFC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스마트워치에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일단 지금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스마트워치에서 그렇지. 파생될 수 있는 건 또 보게 되면 NFC뿐만 아니라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방수 방진. 그다음에 그 뭐야? 왜냐 기본적으로 생활 방수돼야 되고 방진 진동에 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왜냐면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 저번에 BMW에서 시계를 줬나? 열쇠로? 차키로? 몰라. 차키로 막 이제 그딴 거기에도 대부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 그렇지. 하여튼 2015년도에는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 아니고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 근데 스마트워치가 다들 뭐 어쨌든 인정. 왜냐하면 근데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면적이 작아서 그러니까 영향이 별로 없지만 다른 부품들은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근데 왜냐하면 스마트 워치가 되면 문제는 뭐냐면 폭발적으로 웨어러블 이 기기들이 엄청 많이 나타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빅토리아 시크릿이 뭐 그 스포츠 브라 만들어 갖고 브라에다가 이제 헬스케어 기능 장착시켰듯이 뭐 잠바 뭐 그 윗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다 워치는 5만 걸 다 할 수 있거든. 맥박부터 시작을 해서 5만 걸 다 할 수 있거든. 하지만 안 차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브라는 뽀대나거든. 많이 차잖아. 브라는 서양인은 많이 안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스마트폰 야 워치보다는 착용률이 높잖아. 그런가? 워치보다는 착용률이 높잖아. 워치는 오히려 착용률이 떨어지지. 아, 그러니까 다 서로 깔때기만 되고 깔때기 되면 내가 얘기했잖아. 네. 그 깔때기 되는 게 무슨 뜻이요? 아까 스마트 워치 얘기할 때 이성원 대표 엄청 누가 차 이랬는데 이 사람들 이제 얘기하잖아. 웨어러블 기기 얘기하는데 웨어러블 기기가 올해 화두 분명하고요. 웨어러블 기기의 핵심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헬스케어예요. 근데 모바일 헬스케어 아까 강 선생도 얘기했지만 그게 우리나라가 상위 의료기기랑 이게 인증받아야 되고 승인받아야 되고 FDA에서도 우리나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길만은 아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정부에서 이번 2015년 식약청 업무보고를 좀 보게 되면 여기 무조건 밀어주겠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맞는데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계절을 떨었잖아요. 의사들도 반대하고 뭐 지금 머리 싸매고 뭐 공도로 문 닫고 했잖아요. 원격 진료 때문에. 원격 진료 했잖아요. 그래갖고 시범 사업에 겨우 합의했어요. 몇 군데 하는지 아세요? 뭐요? 17군데. 올해 보건복지부 시기가 거기서 업무 보고했어요. 올해 또 시범사업 확대하겠다 50군데. 그래서 상당히 지난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미국도 어려운데 겨우 이번에 된 거야.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반대 세력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 과연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장 쉽게 되는 것은 밴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헬스, 그리고 우리가 화면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모바일 헬스 기계가 어느 시장이 커지느냐 하면 일단 체외에서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돈 되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몸속에 넣는 거거든. 너 갖고 넣는 거 아까 덱스콘 같은 건데 그거가 우리나라 회사가 된다? 상당히 어렵죠. 할 기업도 별로 없어요. 하나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 하나 있는데. 뭐 캡슐형 그거 만드는 회사 하나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다면 되는 거죠. 네. 캡슐형 뭐 하나. 근데 그래 가서 그 회사가 FDA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것도 받았어요. 그 회사가. 에이 그거 받은 회사는 헬스 기어로지 모바일 헬스 기어가 허가 받은 건 덱스콤 하나밖에 없어요, 사장님. 그게 하나밖에 없어 이 사람. 그게 처음 해준 거예요. 원래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식을 그러니까 이거죠. 웨어러블이 아니죠, 그거는. 웨어러블이 아니거든. 칩을 박는 거기 때문에 몸속에. 그런 식이었던 그 허가 자체를 2011년부터 시작해서 아예 안 해주다가 이제 올해 해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장이 미국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거거든. 있는 거죠.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 아, 저구나. 캡슐형 내시경. 캡슐형 내시경. 그러니까 그걸 하려 그러면. 그건 잠시 넣어갖고 보는 거지, 그거는. 당뇨 수치라든지 이런 걸 하는 회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금 대부분 헬스케어로 잡혀 있는 게, 뭐, 에이즈, 뭐,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거가 돼 있지, 당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는 기업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똑같이 캡슐형이 모바일 헬스기계가 되려면 상시 넣어갖고 있고, 그게 내 핸드폰이라면 연동이 돼야지 그 게임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부 그 이게 지금 반대는 많은데 저는 예전에 이제 1994년도에 우리 우루과이 라운드 하면서 그 생각이 한번 든 적이 있어요. 뭐냐면 94년도에 정부가 무슨 생각을 했단 말이야? 정부가 하려 그러면 해. 주유야유로 돌아. 근데 정부가 하려 그러면 하는데 묘한 게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이 헬스케어로 이제 나서기 시작을 했는 게 2013년이고 2014년이고 2015년에 갑자기 이걸 풀기 시작을 하는 거지 정부가. 그 행보도 이건 저는 뭐 음모론이라든지 스토리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니, 똑같지 뭐 아이폰 1년 못 들어오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지 뭐. 아 그래서 또 넘어가자. 종목 얘기해보자. 종목 관심 종목 하나씩 간단하게 해보자. 시간 너무 늦었네요. 네. 네. 관심 좀 하세요. 형님부터. 아니요, 강 선생님부터. 아 왜요, 형님부터? 난 하려고 있었는데. 아니 먼저 하세요. 아니 그거, 먼저 하세요. 아니 하려고 준비했는데 해서 안 될 것 같아. 왜? 하셔도 돼요. 아 진짜로. 왜? 더 궁금한데? 아 진짜로. 더 궁금한데? 아니 삼성주도 안 된다 그래서 나 삼성주 무선주로 다시 하려고 했거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정말 자기 생각인데. 그러면 삼성 SDI로 바꿀래. 슬쩍 방송에. 아니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뭐 알아요. 그래 되면. 아니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럴 것 같아. 난 삼성 SDI인데요. 저는 뭐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안 된다는 생각하는데 저한테 삼성 SDI가 하반기에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갈수록 전기차가 다시 시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다. 그게 보면 애플카도 얘기 나오고요. 애플카 얘기가 뭐 전기차 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살려는 사람이 널려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지만 아까 우리 방송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PPL 드라마에 나오는 차들 있잖아요. 강 선생. 대부분 이제 PPL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괜히 브랜드만 가리기 그런데 대부분 BMW, 아우디, 폭스바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그 집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형님들 타는 차. 그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수입차자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요즘 미국 영화 저 많이 보니까 미국 영화도 많이 보고 미국 드라마인데 그게 대충 서민이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잘 사는 애들 그런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요 약간 과장하면 거의 10대면 10대가 테슬라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엄청나게 일반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했고요. BMW i3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가 지금 살려면 보통 독일이나 미국에서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많이 우리의 몸에 많이 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마그나라는 회사를 인수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모듈 쪽에 가서 패킹을 하는 패크 회사를 했는데, 그거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뭐 삼성 주권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저도 100% 동의하는 게 있고요. PPR 얘기 더 해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올해 테슬라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뭐 들어올지 정말 하반기에 들어올지 뭐 누구를 통해서 들어올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는 우리나라 PPL에 테슬라가 마련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노리는 게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하는 거 다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은. 중국. 왜냐면 그거 한번 나오면 두 개를 팔아먹죠. 우리나라 제작자들은. 그때 PPL에 팔아먹고 그거를 그 오리지널 갖고 한번 중국에 팔아먹고 또 한 번은 합작으로 똑같은 드라마를 중국판 만들어서 만들어 먹잖아요. 요즘 그 추세잖아요, 추세. 그래갖고 요즘 보면 웬만한 것도 우리가 인기 있는 포맷들 있잖아요. 뭐 나는 가수다 말할 것도 없고. 나는 가수다 우리나라 요즘 금요일날 하잖아요. 그 미국 중국도 금요일날 하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중국, 뭐 오리지널 타면 금요일날 하고 있고요. 슈퍼스타 K 같이 슈퍼스타 4차례 하고 있죠. 다 CGNM에서도 하고 MBC도 하고 다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드라마도 하고 이번에 올 1월 달에 1, 2월 달에 중국에서 최고 인기 드라마 영화가 2위로 오른 게 뭐냐면 CGNM에서 합작한 거거든요. 수상한 그냥 중국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나오기 때문에 테슬라가 엄청난 테슬라 이미 중국에 먼저 들어갔고 그래서 눈에 많이 뜰 거다. 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만 하더라도 BMW, i3만 하더라도 그게 무슨 비싸고 싸고 그런 게 아니라 전기차가 무슨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무슨 이 사람들이 전기에 대한 뭐 환경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뽀다구 때문에 간지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간지. BMW로 i3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도 말이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하여튼 그 삼성 SDI 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상당히 전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보기 그래서 여전히 그게 관심이다. 네. 간단하게. 나는 그냥 보기 좋아서 제일 먼저 시티시바이어를 보고 있는데. 시티시바이어? 그냥 좋아 보여서. 그냥 좋아 보여서. 삼성 전기도 너무 많은데. 뭐라지? 삼성 전기하고 그다음에. 제일 모직은 그냥 이게 느낌인데 이제 시작을 다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그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 것처럼 이병철 회장 시절에는 삼성물산, 이건희 회장 시절에는 삼성전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키워가지고 100%를 키워? 300만 원을 보내? 이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차라리 제일 모직적으로 바이오라든지 하는 걸 붙여서 이 15만 원짜리를 150만 원?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일 모직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데 요즘 흐름 자체가 뭐 다시 한번 흐름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조금 관심을 두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 정말 안 되는데 요즘 그 제가 주식할 때 두 가지를 좀 자세하게 보는 편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실적은 좋은데 시장 안에서 너무 소외시켜서 주가 많이 밀렸던 종목이 움직일 때 그런 거는 일단 봐준 게 좋죠. LG 이노텍처럼. 근데 반면에 실적이 올해도 별로일 것 같은데 갑자기 막 기관들이 들고 사기 시작해서 주가 올리는 종목은 뭔가 있다. 나도 숟가락을 얹어보자.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종목이 아마 삼성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3월 중순까지는 삼성전기를 계속해서 봐도 되지 않을까. 예, 아까 얘기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죠. 네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숟가락 얹는 가장 쉬운 방법이 삼성 전기가 아닐까. 세부적인 작은 종목들은 또 말씀드리기 조금 그러니까 그 두 종목 정도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선 대표. 저는 그 종목에서 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조정받으면은 일단은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셀트리온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바이오시밀러는 우리나라가 최강자거든요. 우리나라가 최강자인데 그중에 주도하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뭐 회계에 대한 이슈가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이 일단 전 세계 1등인 거거든.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근데 올해부터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특허 만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비아그라 때문에 뭐 CTC바이오도 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갔었지만 이 화학 유기화학 합성 카피약 같은 게 제네릭은 누구나 다 해. 그러니까 비아그라 만료되고 나서 20개 업체에서 만들었어. 우리나라에서만. 그럼 우리나라만 만들었겠어요? 너도 나도 다 만들었지.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못 한다는 얘기예요. 만료가 돼도 누구나 다 쉽게 못 만들어요. 왜냐면은 임상실험을 해야 되거든. 삼상까지 가야 되거든. 그것까지 다 받아놓은 데가 없어, 별로. 그 이거를 받아놓은 데가 지금 램시마 그 이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면은 무조건 만료만 되면 얘네들은 이제 돈 버는 거야, 그냥. 만료, 왜냐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의료비 지출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의료비 낮추려면은 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동등성 했는데 생물학적 효과가 똑같으면 낮은 거 처방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가격 낮은 거 처방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 무조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회계가 좋아질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왔다. 그동안에 이제 그 어떤 그런 것들 그 불확실성에 대한 쪽이 해소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쪽이 왔다라는 측면에서 이 셀트리온을 조정받았을 때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LG생명과학 하고 있고 LG생명과학도 좋은데 근데 사실 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허주마하고 램시마의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LG생명과학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를 생각하다 방금 까먹었어.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을 얘기한 거야. 그냥 붕어빵 못 먹었으면서 또 그걸 까먹어. 붕어가 됐어. 그래서 붕어빵 먹고 네. 붕어가 됐어.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뭐 막 그 검색을 하다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 하나는 뭐냐면 이 바이오 쪽에서 보게 되면 이 아 그 저거 저 화장품 오늘 찍었잖아요. 300만 원. 300만 원 찍었잖아. 근데 화장품이 막 확산이 됐었잖아요. 코스온도 좋고. 뭐 HT도 좋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 뭐 별의별게 다 확산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뭐 창의 에탄올도 한다 그러고 설인 바이오도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코아크로스인가 뭐 하여튼 이상한 데도 한다 그러고 막 그 화장품 너도 나도 다 화장품을 하겠대. 근데 그 중에서 쭉 보게 되면은 창의 에탄올은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 왜냐하면 창의 에탄올이 소주 관련해서요. 예. 예. 그 저번에도 주정? 얘기했던 주정 만드는 회사인데 이 주정은 그 만들 그 협회 같은 데서 오다를 주면 연 그 지분율만큼 주면 그거 갖다 다시 되사가는 구조니까 무조건 손실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재고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그런 데잖아요. 근데 얘네가 베트남에서 공장을 만들었네. 그래서 이 베트남 공장 법인이 올해부터 본격 전환되면서 이게 실적이 나는데 화장품은 올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 서로 그 만들면 니네 거 사줄게라고 이미 들어와 있어요. 네, 네. 그 라인들이. 그래서 네, 네. 이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는 올해는 주정으로, 네. 내년에는 화장품으로 네. 갈 수 있는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 창의 에탄올만큼은 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ACT도 공장도 안 만들었는데, 공장도 지금 안 나왔어요, 그거. 근데도 ACT 주가 완전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의 에탄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코스온 올라간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온도 가고 코스온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 코스온 뭐 보게 되면 서린바이오 뭐 코아크로스 이런 거 가는데 이 잡스러운 화장품 중에서는 창의 에탄올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일단 셀트리온, 그다음에 화장품에서는 이거, 그다음에 이제 미용기기 쪽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미용기기 하겠습니다. 무슨 헤어 커톡이야? 아니. 레이저 치료기 봐야지. 아, 레이저 치료. 아, 내가 어때 들었던 회사인 거? 네,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방송에서.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하면 저는 종목으로는 삼성 SDI 그리고 강 선생은 제일모직이랑 CTC 바이오. 아, 삼성 전기. 나 전기. 전기하고. 우리 저는 창의 에탄올하고 셀트리온. 아, 마지막에 술 냄새 나갖고. 아, 그럼. 근데 딴 거 몰라도 저는 셀트리온에서 중립을 갖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좋다 맘 먹으면 전 딱 하나 반대하는 게 있어요. 뭐요? 조정받을 게 뭐 있어? 시작이라면 지금 사야지. 그러니까. 네. 사실 그런데 잘 모르지만 저는 정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네, 사는 게 맞지 않나요? 저도 중립 셀트리온. 네, 전 자주 중립이에요. 전 모르면 중립이에요. 아, 그냥 사시. 전 역사적 씨. 고점이면 중립. 역사적 고점이기 때문에 사는 거야. 왜냐면 더 가는 거야. 열리면 가는 거야. 아, 열리면 가는 문이 열렸잖아.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이 사람이 오래간만에 방송하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시즌 두 번째 시즌 오늘 아홉 번째죠? 네. 아홉 번째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